HUBS. Hubsnomic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인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퀴를 굴리는 여기는 바로 HUBS 경제정보센터 홉스노믹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한글날 연휴가 올해의 마지막 빨간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쉼 없이 쭉쭉 달려야 해요. 빨간 날이 없다는 건 우리가 더 일할 날이 많다는 것. 그럼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를 굴리는, 열심히 사는 개미가 된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네네, 저 아마 울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절망스럽지 않은 듯한 저는 아나운서 박선민이고요. 벌써 얼굴 표정이 굳어가는 박지현 엔지니어가 저기 보이고, 모든 걸 포기해버린 듯한 권하인 기자까지 함께하고 있답니다. 다들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요. 어서 녹음실로 들어오세요. 돌아가는 경제를 잘 알아야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지난 6주간 우리 계속 말했던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의 상황과 영국의 어지러운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몇 주간 알아봤던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국제경제의 상황이 아주 어지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또 정치외교학도 아닙니까? 오늘은 제가 달러 강세의 원인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경제와 정치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그럼요. 어떤 경제 제도를 택하냐에 따라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도 달라지는걸요? 혹시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말해주실 건가요? 헌믹스 아나운서,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에요. 본격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원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는 이 정도로 공격적이진 않았어요. 지난해만 해도 통화 긴축에 미국은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코로나 쇼크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긴축을 하진 않았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건 민주당의 열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를 봤을 때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우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2021년 4분기부터 공화당에 밀리더니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로 민주당의 인기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긴장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세계의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고통받을지라도 미국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먹고 살 만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좀 성공은 했나요? 집권 초기에 57%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출발했던 바이든은요, 38%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44% 정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군요. 바이든의 지지율을 위한 거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 외의 요소들은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미국의 집값 하락을 안정화시키는 것.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견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중동에 달러를 이탈시켜서 고통을 주는 것 정도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살펴볼게요. 아인개미, 먼저 집값 안정부터 알려주세요. 네네, 선민개미.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으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010년대 4% 수준에서 지금은 6.7%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금리는 이렇게 올랐지만 증시는 폭락했죠.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도리어 월세를 올려야겠죠. 미국 정부도 집값은 좀 안정되고 그동안 증시도 좀 버텨주길 바랐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네요. 아이고, 미국 내 경제도 이렇게나 어지럽군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은요?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 외환 위기라는 단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익숙하게 들릴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를 끌어들여서 달러 강세를 만들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지니까 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원인은 달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었다고. 맞나요? 네, 맞아요. 흔히 외환 보유고보다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인도네시아가 달러 강세에도 튼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존 자원 때문인데요. 미국이 견제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중동은 석유 자원이 있죠. 두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의 내수시장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인구수만 봐도 중국의 내수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죠. 그런데 달러를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아주 중요하죠. 일본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은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해 엔화 가치가 폭락했죠. 그렇지만 일본 주가 지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잘 방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엔화 약세를 이용해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데요. 우리 앞서 살펴본 것에 기반해서 한국을 바라봐 볼게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아주 작죠. 다만 삼성전자와 같이 강력한 수출 기업들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교역이 줄고 여기에 수출 감소까지 이어졌죠. 그 결과 원화 약세가 시작됐고 코스피 하락세도 눈에 보이고 있어요. 한국 경제는 역시 국제경제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사실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은 트럼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대로라면 바이든의 재선은 실패할 수도 있고 민주당과 바이든 입장에선 불안해지겠죠. 미국의 이기주의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고요. 맞아요. 몇몇 시장 반응을 봤을 때 영국이나 일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이대로 가다간 미국 스스로도 높은 금리를 견디기 힘들 거란 분석도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일단 저 같은 개미는 쉽게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어요. 아주 좋아요. 선민개미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인개미도요. 자, 이번 주 헙스노믹스에서는 전 세계 경제 상황, 그 중에서도 미국의 달러 강세의 원인을 짚어보며 우리나라의 상황까지도 짚어봤어요. 비록 빨간 날은 이제 남지 않았지만 점심시간 헙스노믹스 들으시면 잠시나마 빨간 날 같은 기분 아닌가요? 헙스노믹스와 헙스뉴스에 이어지는 각국방까지 들으면 그게 바로 연휴죠. 아마도요.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헙스노믹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아쉽게도 중간고사 휴방입니다. 휴방 기간 동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화이팅 하세요. 그럼 10월 12일 수요일 헙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헙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박지연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뿅. HUBS